전국 최신보문 과학기술 발표회가 1일부터 4일까지 황해북도 사리원시에서 진행됐습니다. 여러 단위의 과학자, 기술자, 노동자, 교원, 연구사, 300여 명 소조원, 일꾼들이 여기에 참가했습니다. 발표회에는 300여 건의 가치 있는 논문들이 제출됐습니다. 발표회에서는 우수한 논문을 제출한 참가자들에게 증서가 수여되고 해당한 시상이 있었습니다.